am I, who am I? 난 날 잃어버렸어. Hold my hand, take my hand, 어디에? 눈앞이 흐려, 날 좀 잡아줘. I feel so empty now, 텅 비어버린 맘. 그저 꿈이었나, 널 그리던 매일. 있었던, 했었던, 지나쳐간 날. 빛바랜 기억처럼. 그 향기가 날 감싸. 이젠 기억 속에 넌 지금 어디에. 내 고통을 지켜보면 돼요. 그러면